걸려왔다 사라지는 한계가 아니라고 구름아 전해다오 사랑이란 바람결에 쓰러지는 갈대가 아니라고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 잊을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 잊을 소냐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초 그대는 나 몰라라 말이었고 끝도 없이 감겨오는 수심의 나날이요 그 누가 알아주리 이 내 마음 속으로만 홀로 우는 시련의 이 아픔을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 잊을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 잊을 소냐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처럼